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의 호황성을 논증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가 17일 유엔 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A71-742에 S2017-11호로 배포되었습니다.